널 울려버린 내가 참 미웠었어 상처만 남긴 실수를 원망해서 이젠 너 없인 의미를 잃은 이름 다시 불러줘 치명적인 a mistake 네가 없는 나는 fake 빛이 없는 나는 black 의미조차 없는 매일 절렀던 bad guy 널 울린 대가 떠나지 말고 돌아와자 I was 네가 사라진 이후로 사라져 나의 이동 그땐 미처 몰랐어 Oh yeah yeah yeah 소명했지 기억 느끼고 있어 난 너라는 기적 네가 내 이름 부른 순간 이제 숙여 나는 의미를 찾았어 내 맘 밝혀주는 너의 flashlight 밤하늘 별빛 수놓은 what to your eyes 내 귀 닫고 전해준 목소리와 나를 숨쉬게 한 것 모두 너인걸 마지막 조각은 너 날 완성시켜줘 내 전부는 너 When you call my name 설렜던 그날의 빛도 영원을 말한 약속도 아직 내 안에 있어 나 Oh yeah yeah yeah 같은 꿈 같은 추억들 닮아가 많은 습관들 모든